감기 걸렸을 때도 내게 키스해줄래. 장난스럽게 이 순간이 너무 짧아. 너와 함께면 Let me be the one 널 사랑하니까. 작은 일에 투정 부려도 너를 감싸 안을래. 라떼 향기처럼 하루 해가 너무 짧아. 너와 함께면 If you stay forever I have a smile. 오직 너만의 언제까지나. And if you stay forever 나와 언제까지나. And if you stay forever 나와